8 UBS. Healing Doctor 김사부.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새롭게 도전할 힘이 남아있지도 않죠.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무기력이 온몸을 감싸는 기분입니다. 이런 상태라면 무기력증이 아닐까 의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증상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기도 하죠.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. 저도 겪어본 적 있고요. 여기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끔 방법을 공유해보는 HBS의 힐링닥터 김사부입니다. 오늘 우리는 무기력증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. 무기력증은 현대사회의 흔한 증상입니다. 최근에 오면서 이 증상을 앓는 분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. 무기력증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하면서 삶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되죠.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찾기 힘들어집니다. 그러다 보니 의욕도, 활력도 잃게 되면서 잔잔한 우울감이 몸 전체를 감싸게 됩니다. 뭔가 활력 있게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그게 이제 무기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렇다면 무기력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? 바로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미래에 대한 기대값이 떨어질 때 무기력은 찾아오죠. 더 이상 애써서 뭐해?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. 이는 번아웃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. 대체적으로 과도하게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했던, 버티면서 살아오셨던 분들에게 찾아오곤 하죠. 어떤 것에 몰두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그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, 내 삶이 뭔가 변하지 않고 쳇바퀴처럼 반복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만 같을 때 말이죠.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도 있어요. 뭔가를 계속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이 반복되면 이제 내가 뭘 해봤자 결과가 좋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죠. 이런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이 학습되면서 극복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죠. 아예 도전하려는 동기부여를 갖지 못합니다. 실제로 취업 준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2%가 학습된 무기력을 겪었다고 합니다. 그만큼 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죠. 이 무기력증이라는 게 무서운 부분은 계속 이어지다 보면 번아웃, 우울증, 공황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. 정신적으로도 무념무상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게 됩니다.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, 혹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지, 요즘 들어 영혼 없이 그냥 살아내는 날들을 보내고 있진 않은지 지금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요. 우리의 신체는 생각보다 정직합니다. 뭔가 이전과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내 몸 안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. 그래서 만성적인 피로라든지 무기력감 혹은 불안감 같은 걸 느꼈다면 좋아지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. 반드시 멈춤 하고 본인의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. 먼저 무기력증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움직이기 또는 시작하기입니다. 무기력해지거나 우울해지면 활동을 하지 않게 되고 활동을 하지 않는 과정에서 나는 또 왜 이러지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. 그렇게 새로운 활동하는 것이 점차 줄어들면 긍정적인 기분을 줄 수 있는 활동 자체가 감소하면서 그 자체가 다시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죠.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.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운동을 가장 추천하죠. 뭐 그리 거창한 건 아니고요. 간단한 산책부터 시작하면 됩니다. 어떤 행동이라도 시작하고 작은 것들을 성취하다 보면 자연스레 회복될 수 있어요.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였지? 라고 되짚어 보는 겁니다.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를 말이에요. 지금 회의감과 권태감을 느끼고 있는 이 일은 처음부터 나에게 우울감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 거예요. 분명 엄청난 열정과 대의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죠. 우리는 그걸 자꾸만 잊곤 해요. 무기력감이 들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. 조금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요. 바로 오늘이 힐링 닥터 김사부의 마지막 화였습니다. 사실 이 힐링 닥터는 김사부 본인이 겪은 이야기들로만 만들어진 라디오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김민지 기자가 대본을 쓰면서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한자 한자 써내려갔다고 합니다. 저 또한 진심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여러분께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네요. 이 라디오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지 모르지만 단 한 분이라도 듣고 힐링이 되셨다면,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. 우리 모두 남들 모르게 울어본 적 한 번쯤은 있잖아요. 어린애 같아서 여기저기 티낼 순 없지만 위로받고 싶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힐링 닥터 김사부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힘들어도 괜찮다.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도 여기에 있다. 이 힘든 시기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. 그러니까 충분히 울고 힘들고 나면 다 추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. 와, 이제 정말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. 힐링 닥터 김사부 12번째이자 마지막 영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희는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. 자기 자신이 지치지 않게 매일매일 잘 들여다봐 주세요.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예린이었고요. 기술의 윤리경과 힐링 닥터 김사부 김민지 기자가 함께했습니다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HUBS